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외국의 벗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소기장은 김정은 각하께서는 선대 수령들께서 지니셨던 사상리론적 예지, 인민적 용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주체혁명료 반성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고 격찬했습니다. 파키스탄 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소기장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라고 했으며 체스코 슬로벤스코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조선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심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은 동지는 현 시대의 그 어느 군사가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군사적 자질과 품격을 지니신 천하제일 명장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강조했습니다.